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56돌 경축,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독창 독주경연 입선자들의 종합공연, 빛나라 선군조리오가 23일 김종수 평양 제사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꾼들,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합창 혁명소원가 김종은 장군 찬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여성독창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성독창 붉은 철령, 헌송 이중창, 선군 일일이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